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으로 남아프리카 공산당 제14차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류명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1일 블레이드 은지만데 남아프리카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비서를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블레이드 은지만데 남아프리카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비서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했습니다. 총비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신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신 조선인민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대표단을 남아프리카 공산당 제14차 대회에 친히 파견해 주신 것은 국내 반동들의 책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산당 지도부와 전체 당원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당 사이의 관계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는 남아프리카 공산당은 앞으로도 조선노동당과의 친선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노동당 대표단 성원,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남아프리카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부총비서 등 관계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